말이 난항 18세 보들잎 뛰는 밥개울에서 소쪽 세울 때 마늘 기다립니다 소쪽은 소쪽은 소쪽은 소쪽은 소쪽은 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운님 오신댔어요 나 총각 20세 송아지 매넌 비싼 넘어서 소쪽새